UBS. Hobbs 로컬 사무소.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HU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여기 로컬 사무소에서는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사연을 말씀해주시면 박세준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 저 박선민 아나운서가 상담해드려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방금 오늘의 로컬이 한 통 들어왔는데요. 음식물 원산지 표시, 그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로컬 사무소의 다섯 번째 카테고리, 바로 식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로컬, 지금 들으러 가실까요? 사연에 앞서 제목에 있는 원산지가 눈에 띄는데요. 제목인 원산지에 맞게 저희 사무소는 오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룹니다. 시장이나 마트, 식당 등 음식을 파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원산지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식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다섯 번째 로컬 같이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한 지 4년이 넘은 학생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됐냐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답니다. 뭐 전생에 죄를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조교를 일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말에 논문이 안 쓰여지면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요. 초반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나름 레스토랑 비주얼의 파스타도 할 줄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날 생활용품도 살 겸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으려고 마트에 재료들을 사러 갔어요. 스테이크용 목살을 사고 거기에 양파, 마늘, 버터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려고 담았어요. 거기에 전복 버터구이도 해먹으려고 싱싱한 전복도 함께 샀답니다. 그런데 각 재료마다 원산지 표시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살이랑 마늘의 원산지는 국산이라고 써져 있었지만 양파는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고 전복은 연근해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다 똑같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거지?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국산은 국내에서 나서 재배한 식품이고 국내산은 초반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자란 식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양파는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전복은 그럼 왜 연근해산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트 직원분에게 이게 무슨 차이인지 물어봤지만 직원분들도 정확히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뭐, 배는 고프고 집에는 빨리 가야 했어서 일단은 조금 혼란이 온 채로 우선 재료들을 다 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산지 표시 명칭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하는 걸까? 그러다가 문득 여기 로컬 사무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요리한 스테이크와 전복 버터구이를 함께 먹으면서 사연을 적어보네요. 제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죠? 사연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산지는 음식의 신선도나 유통 과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사무소에서 더욱 철저하게 다뤄드릴게요. 음식이나 식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식품들의 원산지 표기는 각각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달라요. 우선 육류 등을 다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국산과 국내산이라는 표기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나고 자란 가축은 국산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입돼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자랐다면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우, 한돈이라고 하는 고기들도 국산인지 국내산인지에 따라서 사실상 원산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연자님이 사신 고기는 국산이라고 써져 있었으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자란 고기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농수산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가 쓰여지는데요. 이 법은 앞선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다르게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마늘이나 양파 같은 채소들을 국산으로 표시해도 되고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산물도 이와 비슷하게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를 두지 않는데요. 다만 수산물은 연근해산, 즉 우리나라와 가까운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표기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가 다른 것은 육류와 같은 축산물뿐이고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설명해드리는 저도 헷갈리고 복잡한데요. 그래서 현재의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원산지 표지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로컬 사연, 식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법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사연자님과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한 건 완료했습니다. 오늘 로컬 사무소에서는 원산지 표기에 있었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원산지 표기 때문에 서현자님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기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내년부터는 국산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해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들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빨리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다섯 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가 상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박세준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아, 잊지 마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는 매주 화요일만 오픈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 HUBS